바람아 스치듯 전해줘 내가 그녀 뒤에 있다고 구름아 빗물에 담아 전해줘 내가 그녀 곁에 있다고 시간아 운명이 눈을 가린다 해도 그녀 마음 깊은 곳에 사랑 지켜주기 그대만 바라본다 그리워 바라본다 더 바라봐도 그리워 보고픈 나 아름다운 사람아 너 놓아 불러도 가슴이 쉬게 불러도 그대 이름만 부른다 눈물로 그려본다 가슴에 그댈 새긴다 이 세상 끝에 그대 있다 해도 잊지 못할 사람아 날 대신해 그녀 걷는 그 사랑아 정보를 놓쳐도 내가 만날 사람